미드와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4월 29일 조선 동해에서 끝끝내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했습니다. 이 불장난 소동에 미드 침략군 칼빈 선호 핵항공모함 타격단과 괴뢰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, 해상 초계기, 직승기 등 살인작전 장비들이 투입됐습니다.